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구원 얻은 자들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라고 그랬고요. 여러분, 그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온전하게 생각하시고 또 무엇이 선한지를 분별하면서 여러분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또 성경이 이야기했던 건 이 땅 가운데 삶 속에서 여러분 교회의 생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그만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된다. 독단적으로 독선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양함들을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들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어제의 말씀이었어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9절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교회 안에서 여전히 또 적용되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핵심 명령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되어져 있지만 새 번역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기 거짓이 없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게 안 히포크리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안은 not, no의 의미가 있고 히포크리토스는 그 영화 연기하다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without play acting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 연기하는 것처럼 사랑을 하면 안 되고 진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척하는 사랑이 아니라 연기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또 위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예전에도 좀 그러는 때들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도 부모님들이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고 또 가면서 누구를 만나고 또 가면서 이제 앞에서 부모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오늘 예배는 어땠는지 또 어떤 사람은 어땠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저는 다른 사람 이야기 듣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부모님들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다 들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때 오늘 예배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을 두 분 잘 안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신앙이 그렇게는 없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들을 다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 듣는 거죠. 그럼 우리의 많은 자녀들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갈 때 그 아이들이 여기는 뭐 다 이제 아이들을 키워내셨긴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는 이랬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는 이랬고 또 저랬어 또 뭐 어떤 성도는 뭐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판단하는 거죠. 엄마 아빠는 저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적나라하게 뒷담화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항상 좋은 모습들만 보이시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혼돈이 되는 거죠. 예전에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약주를 많이 하셨으니까 신방에 와서 목사님이 와서 신방을 오고 나시면 또 구역 모임들을 해요. 그러면 이제 구역 예배로 목사님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오셔서 예배 듣고 말씀 다 듣고 목사님 먼저 이제 가시면 그 다음에 이제 숨겨놨던 술을 꺼내와가지고 막 교인들끼리 같이 거기서 이제 그 잘못된 거죠. 되게 저는 싫어했는데 막그 같이 막 이렇게 술 식사하시면서 이제 술 하시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뭐예요, 그죠? 이 앞에 목사님 앞에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완전 다른 상황들을 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위선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 그게 말씀 안에서 아 우리 부모님들의 연약함이야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좀어 자기 걸로 그냥 좋게 만들어서 그래서 좀 이해를 하고 하면 또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위선적인 모습들 그런 어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와 가정 안에서의 이런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뭔가 저렇게 믿는 게 옳은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아이들 안에 이 믿음이 형성되어져야 되는 되게 귀한 시기에 믿음이 아니라 그런 갈등을 심어주는 그런 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 유학생이 온 애들이 있는데 다 유학 왔다고 다 우리 교회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뭐 교회를 아예 안 나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애인 줄 알고 이렇게 교제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애가 졸업하고 갈 때쯤 됐는데 사실은 자기가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물론 뭐 그게 뭐 부모님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 안에 자꾸 교회 안에 어떤 위선적인 모습들이 있을 때, 예,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모습들이 다를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를 때, 이 아이들이 믿음이 생겨나는 것들이 아니라 많은 혼란들을 틈타서, 아, 이런 교회라면 교회 안 다니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좀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런 척 하는데, 예,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는 척, 또 섬기는 척, 그래서, 굉장히 예의 있게, 나이스하게 대해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사랑인지, 아니면 거짓이 껴있는 위선적인 사랑인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경은 이 사랑에는 우리가 하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진실된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지금 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진실된 사랑일까요? 거짓이 없는 사랑일까요? 오늘 성경에 또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악을 여기 미워하다는 건 증오하라는 거예요. 악을 증오하고 선을 택하라. 예, 선에 속하라. 선에 딱 붙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장 맨 마지막 21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여러분 반복하면서 여러분 지금 처음과 나중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의 행위와 나의 동기들을 여러분 들여다보면서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 지금 내가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동기가 무엇인지, 지금 내가 목자원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들여다보면서 악한 동기가 혹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은 또 악한 행동과 악한 말이 있다면 그것은 버려버리고 우리가 선에 붙들릴 때 우리의 사랑이 진실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는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진실된 사랑은 여러분 사랑을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우리의 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라. 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라고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 13절에도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면서 손 대접하기를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 나그네들은 손은 당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많은 또그 복음 전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해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냥 사랑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랑에 여러분 수고가 있었잖아요. 사랑의 노동, 진을 빼는 그런 노동이 여러분 그들에게 있었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칭찬을 여러분 들었죠. 여러분, 톰 라이트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어떤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랑은 상대방에게 따스한 감정을 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돕는 것, 특히 재정을 돕는 것에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들이 자기의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또 과부들, 고아들을 여러분 구제하고 또 함께 먹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것들을 다 나누었잖아요. 그게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어떤 좋은 마음을 품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돕는 게 사랑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랑의 원형, 사랑의 모델인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유월절 전에 마지막 여러분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 말씀들을 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식사를 하시다 말고 여러분 그분이 일어서셔서 또 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또 대야에 물을 떠다가 여러분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여러분 씻겨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섬김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였는지를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었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나타났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도 초대교회의 사랑도 여러분 그냥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들의 또 성도들의 쓸 것들 필요들을 공급하면서 여러분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구체적인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그래도 이 묵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좀 많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보면 다른 어디보다도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섬겨 주시고 그냥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의 것들을 부족함 가운데서도 진짜 나누기에 부지런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들 보면 부끄러워지죠. 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기억하고 돌아보니까 아, 이분들은 나보다 훨씬 더 사랑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더 많이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목원들도 그렇고 섬겨주시는 분들인데 내가 이런 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나나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말하지 않으셔도 또 눈빛으로 또 하나하나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것에서 많은 사랑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있고 감사드리고 또 목원들 또 우리 지체들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잘 돌아보면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우리 김영신 집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좀 이렇게 부끄럽고 또 죄송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조용재님이 작년에 8월 4일날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지금 이제 1년이 지나간 거잖아요. 그 1년들이 지나갔는데 진짜 뭐 담임 목사님도 가시고 하는 과정들이 있긴 있었지만 진짜 새까맣게 모르고 이제 지나가서 아 이때쯤이지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사랑으로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또 예민하게 또 챙기고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영혼을 돌보고 또 사랑하는데 부족함들이 많은 것 같아서 또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전화드렸었는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랑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아플 때, 또 어려울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하고,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들을 보면서 배 아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게 내일처럼 또 함께 기뻐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서 10절 말씀에서 눈에 띄는 한 저에게 좀 이렇게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럼 그것은 먼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거냐? 먼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존경하는데 먼저 존경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는 데만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되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고, 먼저 형제들을 낮게, 나보다 낮게 여기고, 먼저 성도님들을 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겨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미 수고함으로 열심히 또 사랑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여러분 더 먼저 그 사랑하시는 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사랑과 또 섬김과 또 위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진실된 사랑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보면 10절에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3절에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면서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면서, 이 10절과 13절에 사랑하라라고 하는 게 이렇게 대꾸처럼 나오면서,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말씀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면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소망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들 그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고, 환난이 있지만 참으면서, 여러분 기도에 항상 힘쓰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들을 여러분 올바르게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들을 올바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함 안에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들의 쓸 것들을 공급하면서 여러분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12장부터 16장까지 그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적인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무려 1장부터 11장까지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형제들을 사랑하고, 14절에 보면 박해하는 자들까지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먼저 세워져 갈 때,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사랑하는 거에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지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힘들게 되어져요. 여러 생각들을 또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속들을 들여다보시면서 악이 아니라 선에 붙들려 있는 채로, 여러분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또 사랑이 머리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또 우리의 섬김으로 여러분 나타 나셔서 그렇게 섬겨주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저 여러분들의 목장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그 크신 일 가운데 쓰임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